국경조례 즈음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대사가 9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대사관 부관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러시아 대사관 소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습니다. 이날 청진 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에서도 국경조례 즈음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